왕재산 예술단의 지방순회 공연이 18일부터 20일까지 황해북도 성림시에서 송왕리에 진행됐습니다. 철강제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황해제철연합협소의 노동계급과 일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